기억이와 같아 기억과 닮아서 그 복과 닮은 너 바람이 불어와 향기가 나서 맨 처음 보았던 너를 본 거야 시간은 한참은 너와 날 떼어놨을까 너무 멀리 왔다면 Can't you feel me 어딜 가도 어딜 봐도 항상 내가 내게 너무나 부족해 서툴렀던 마음 너는 알고 있을까 이런 내 맘은 Just for you 언제까지 언제라도 되돌려 또 다른 사랑이 다시 오